경의하는 김성훈 원수님께 그 일을 조선인민군 최고 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다섯 돌과 주체 106 2017년 새해의 즈음에서 중국 항일혁명 열사 장우라 동지의 가족이 30일 꽃바구니를 보내왔습니다. 또한 이날 경의하는 원수님께 주체 106 2017년 새해의 즈음에서 공화국 영웅 안동수 유가족인 정일심 동포가 꽃바구니를 보내왔습니다.